착 비웃어도 너와 같은 꿈을 꾸는 꿈꾸래 우리 반해 왔던 곳으로 갈래 Don't be afraid yeah 여긴 슬픈 엔딩은 없어 Whoa, anyway. 이 시간이 용문낸 거라고 믿어 반짝이는 너의 맘만 그 빛이 나를 따라와 나의 이야기 속창인 것처럼 fly away 상상했던 모든 순간들이 Let's run, run, run.